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장애를 앓는다는 것참 어떻게 보면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당시에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무언가를 볼수 없었던 사람. 자기 힘으로는 무언가도 스스로 할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길을 한가운데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길에서 구걸을 하거나 길에 주저앉아 있었던 어리석은 삶을, 그러니까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들을 9절에 이야기해주, 8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 자기가 구걸하는 그곳에도 스스로 나올 수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 너무너무 불행하고 너무너무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애인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불구가 되어진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구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도 갈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한 번도 스스로 앞을 볼 수도 없고,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으며,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께 정죄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사람의 죄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면 부모의 죄라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또 그것도 좀 뭔가 부당한 것 같아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끊임없이 이 맹인이 들어왔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성경 주석에 보면 맹인들은 이 청각이 발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속삭속삭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들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저렇게 태어났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건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겪으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 때문에 온 일인가? 우리는 자꾸 그런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에 대한 시야를 전혀 다른 것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시각의 죄송합니다. 변화입니다.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누구의 잘못,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묻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자꾸만 이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누구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왔는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불행해진 것은 내 부모 때문이야, 내 아내 때문이야, 내 남편 때문이야, 내 아이들 때문이야.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찾는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 일은 누구 때문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들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절과 5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두운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정작 이 땅에 어둠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누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날 큐티할 때도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안 드렸지만 큐티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도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빛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벗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두운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과 같은 삶, 불행한 삶, 어두운 삶, 고난의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물리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 빛이 드러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멀어질수록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자꾸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야 돼요.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찾아오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6절부터 말씀해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셔도 치유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침을 이겨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이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눈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의 눈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침을 발라서 흙으로 자기 눈을 붙여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면 가면 씻고 나면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없어요.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고. 왜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는 짓을 나에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오늘 조용히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밝은 눈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고요. 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누가?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치유해 줬는지 자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했는데 누가 자기를 치유해 줬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느냐 그럴 때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예수라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었고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의 눈에 침을 바르고 흙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눈에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가서 씻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청각이 발달해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의 눈앞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나를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복된 것이에요. 내가 어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회복과 은혜를 누가 주셨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께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어졌던 것들,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고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된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이런 이런 은혜로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면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언제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영적으로 빛을 얻게 된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얼마나 귀하게 주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꾸 불평해요. 원망해요.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자꾸 찾으면서 축복 한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로 잘 사는 나라들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 수고도 안 했지만 아프리카나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땅에 가봐요. 그들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땅에서 태어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렸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별로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부모는 잘못 만나서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미국에 와서도 어쩌다 이렇게 땅에 와서 이렇게 추운 데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추운 데 사는데 자꾸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는 11절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고 이야기할 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 이 은혜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 힘으로 한 번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 분이에요. 이분을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잠을 3시간 이상을 풀로 자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3시간마다 이 몸이 계속 꼬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자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시간 안에 어머니도 일어나가지고 딸을 깨워가지고 몸을 주물러주고 반대로 눕혀줘야 되는 것 때문에 평생을 한 번도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밥을 흘리지 않고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아름다운 찬양의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시에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뭐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것 남이 갖지 못한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보지 못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세상에 남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면서 예수님을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감사와 찬성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도 기쁨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분명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